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모르는가 봐. 만나 욕심에 꽃은 피고도 사랑한다 그 말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아요 다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용의 군인 그 총각 나는 사랑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.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